발을 씻는 크리슈나. 인도 펀자브 지방 1780년. 이 그림은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 비슈누의 여덟 번째 화신인 크리슈나를 그린 것이다. 크리슈나는 특유의 노란색 도티를 입고 진주 귀걸이, 목걸이, 팔찌를 하고 머리에는 공작 깃털로 장식한 금관을 쓰고 있다. 세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시중을 든다. 한 여인은 부채와 수건을 들었고 다른 여인은 물을 붓고 있으며 또 다른 여인은 금색 용기 위에서 그의 발을 씻고 있다. 화가 세우의 아들인 나인스쿠의 공방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. 히말라야 산맥 아래 위치한 펀잡 구릉 지역에는 18세기에 무굴 세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은 이 지역의 전통적인 서정성과 무굴 회화의 섬세함이 잘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.